자기야, 자기 춥지? 아, 원래 우리 집이 좀 보일러를 안 틀면 조금 많이 추워. 이제 보일러 틀었으니까 곧 따뜻해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추우니까 나랑 같이 이불 안에 있을까? 아니, 그냥 추우니까. 자기랑 우리 집올줄 알았으면 보일러 미리 켜놨을걸. 요즘 바깥에 날도 엄청 추운데. 다음에는 미리미리 켜놓을게. 많이 추웠지? 우리 자기 많이 추웠겠다. 손하고 발이 완전 얼었네. 오늘 뭐 힘든 일 없었어? 그냥 날도 추운데 힘들기까지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물어봤지. 큰 일은 없었다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 오늘 조금 힘들게 할것 같거든. 손좀 대봐. 내가 좀 더. 손이 조금 온도가 내려간 거다. 우리 자기 입술은 왜 이렇게 말랐어? 내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이제야 좀 촉촉해졌네. 근데 아직 차가운 데가 많은 것 같아. 내가 다 녹여줄게.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 놀라지 말라고. 엄청 자기야, 그리고 원래 지금 우리처럼 다 벗고 맨몸으로 있을 때 제일 따뜻하대. 그러면 이렇게 넣고 있으면 아직 자기 손이 너무 차가운 것 같아. 내가 뜨겁게 해줄게. 있어. 보여주고 싶더라고. 이제 좀 따뜻해졌지. 목말라. 기다려봐. 이제 좀 괜찮아. 그러면 내가 물 미리 올려놨고. 하시면서 잠깐 쉴까? 잠시고 한 번 더. 그럼 잠깐 기다려. 내가 정말 맛있는 차. 정말 사랑해.